응? 날씨 추워지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 종강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슬픈 얘기 그만하고. 아, 이제 지금 뭐야, 거의 아홉 달째, 열 달이 다 돼가는데, 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나나? 최재희 학생 얘기해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어? 표백제 바르나? 비비크림? 그럼.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뭐가 생각나나? 어, 뭐, 잠바도 무슨 양아치야? 깔짝장바 입고 다니고. 선생을 협박하는 옷을 입고 다니고 있어. 날씨가 추워지니까 뭐가 생각나요? 지난번에 뭐 시집도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시도 읽었어요? 읽고 있어요. 예? 읽고 있어요. 뭘 읽고 있어요? 고문진보요. 예? 고문진보? 네. 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야. 자, 고문진보에서 어, 가을을 다룬 시를 한 편 읊어보라는 얘기지, 내 말은 지금. 아이, 참나. 그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 있죠? 세한도. 어, 겨울이 오면 송백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저는 그거 있잖아. 소나무와 잣나무 맞죠? 송백이 백, 잣나무가 천나무가 하여튼 송백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날이 추워지면. 저는 딱 추워지면 그 생각이 들어요. 추워지면. 그러니까 날이 추워졌어. 지금 뭐 그럼 조현주 씨 뭐가 생각나? 종강이 아쉽다? 만 원짜리야 이거. 만 원짜리 강의 아쉬울 게 뭐 있어? 어? 뭐가 생각나요? 다음 주까지 이거 숙제. 이제 기품 있고 멋있는 게 좀 생각날 수 있도록 해야 돼. 뭐 호빵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이러면 안 돼. 예? 야 종인, 지난번에 그 뭐 만 원짜리 강의 들어간다고 뭐 이렇게 했던 선배를 어떻게 처리가 됐나? 그 처리했어? 저기 임종인 군이 지난주에 강의 들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선배가 그 알량한 만원짜리 강의 들으러 간다고 갈고대.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제 가자 우리. 내일 그 선배 수업 시간표 좀 나한테 알려. 내일 격려하고 갈 테니까 우리 응? 가서 전해. 해병전에서 온다고 전해. 응? 알았어. 진해 1년, 저기, 김포 1년대하고 포항 3년, 7년대 출신 두 명이 간다고 전해라. 응? 알았냐?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숙제 뭐예요? 학문자. 오늘 숙제 말고 다음 주 숙제가 뭐예요? 뭐예요? 숙제 뭐예요? 아, 날도 추운데 무슨 백바지야? 철없이. 숙제 뭐예요? 다음 주까지? 가을 이미지요? 이거 봐, 무슨. 지금 여기가 뭐 미술관이에요? 지금? 서양 미술사 강의야? 뭐예요? 숙제 뭐예요?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고. 이군, 숙제가 뭔가? 추워지면 무엇이 생각나? 어, 근데 뭐, 호빵이 그려진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뭐, 저 운치 있는 거? 멋진 시를 한 구절씩. 뭐, 국화 앞에서 안 돼? 네? 거울 앞에서 누이 같은, 안 돼. 그런 건 안 돼. 하여튼, 멋진, 자기의 감, 이게 이 숙제 되게 어려운 거야. 자기의 그 느낌을 잘 담아내는 이 텍스트를 골라내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공부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랄 발광이야. 창의력은 없어, 세상에. 창의력은 우리가 어떤 정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정보를 많이 입수한 다음에 측두엽에다가 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가 딱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오묘한 조화를 딱 이루어서 나오는 게 창의력이지.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찔찔찔찔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텔레비를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력을 가을이다. 날이 추워졌다. 추워지고 있다. 그럼 멋진 구절을 한번 떠올려 봐야지. 그래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그건 안 돼. 딱 그, 이 내 심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텍스트를 찾아서 막 담아가지고 여기다 딱 담아놨다가 이제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내놔야 돼요. 알겠죠? 다음 주까지 하나씩 해오는 거예요. 조현 씨 알았어요? 정석, 알겠어? 뭐라고? 숙제가 뭐라고? 날이 추워지는데. 추워지는 떠오르는지. 응. 자신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텍스트를 찾아서 오기. 그래서 한 구절씩 골라오는 거야. 예. 그런 게 공부야. 그런 게. 지금. 그런 게 공부요. 그걸 다 해야 돼. 나는 문과니까 하고 이과는 안 해도 돼. 그거 아니야. 다 해야 돼. 그걸 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경희고등학교 다니는 조호영 군이 그 얘기 했잖아요. 세계사 선택한 사람 몇 명 없다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 왜 소통이 안 되냐. 서로 공통의 지식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공통의 지식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라 해도 경제학과 다니는 학생 세계사 하나도 몰라. 그런데 당장에 우리 때만 해도 국토지리, 인문지리, 국사, 세계사 다 했어야 했어.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가든 사회학과를 가든 철학과를 가든 다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선택이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서로 없어. 내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갈수록 어렸을 때부터 무슨 파편화된 지식을 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라. 더군다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요. 자연과학 개론이 필수 과목이었어요. 알든 모르든 들어야 되는 거라. 자연과학 개론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인문계의 학생은 자연과학 개론 안 들어도 되지. 4년 내내 딱 자기가 필수 과목은 없어. 필수 과목은 없어. 내가 오늘 지금 아침에 8시부터 12시까지 저기 서산 방조제 있잖아요. 거기 현대 서산 농장 거기 가면 현대건설 연수원이 있어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내가 4시간 동안 그 현장 소장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문학 얘기를 하고 왔어. 진짜 깝깝한 거야. 가는데 새벽 5시에 이제 차를 탁 운전하면서 거길 가는데 또 우리 또 광란의 질주를 즐기기 때문에 새벽에 서해안 고속도로 이걸 죽인다는 거 아니겠어? 쫙 막 이빨 밟아라 씨발 막 내 앞에 가는 새끼 다 밟아 씨발 막 가는데 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좀 깝깝해. 근데 쉬는 시간에 이 양반들이 이제 그 대구 뭐 82학번, 83학번 이 정도예요. 내 또래들. 딱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진짜 거의 한 30년 전에 철학개론 수업을 들은 뒤로 철학 선생님을 지금 보는 게 정말로 한 30년 만입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은 거야. 이 양반들 다 건축 토목이야.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인문사회계 사람이 부하직원이 여튼 적도 없고 그 사람하고 3분 이상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30년 전에 그걸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나한테 요새는 철학 인문으로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 좀 보시려고요? 그랬더니 윌 드런트의 철학 이야기라는 책 있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1학년 때 그걸 배웠다는 거야. 그 기억이 있는 거야. 그 기억이. 그래서 내가 그런 책은 읽지 마시고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 역사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망이 있어. 건설회사 다니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굉장히 바쁜 거야. 책을 읽을 틈은 커녕 쉴 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 청소년을 위한 책들을 읽으시면 된다. 가볍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슬슬슬 그걸 읽다가 은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읽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왜 놀랬느냐.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개 이제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다니는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좀 더 자기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볼 수 있고 여유 있고 좀 덜 힘들더라 덜 벌더라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 왜 그러냐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정말로 이제 그때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철학과 다닌 사람들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자신들의 또래인데 그렇게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 내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간 거야. 날씨 지금 망가졌구나, 철학하면 망가졌구나 이럴까봐 오늘 일부러 확 화해놨어. 딱 이렇게 돼요. 넥타이까지 하면 너무 추접스러울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고 말이 잘 안 돼. 목이 조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와서 내가 조금 굉장히 이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 망가지지 않는다 철학을 해도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물어봐요 나한테. 아, 그런 걸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건 조금 힘들지 몰라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약간의 잡이 필요합니다. 잡이 뭐 이렇게 세컨 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조직 속에서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 그래도 크게 괴롭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인 자기가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여유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외국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고등학교 있죠. 특수목적. 지네가 무슨 해병대야. 특수목적이야. 씨. 우리나라에 특수목적을 붙일 수 있는 해병대 봐서 특수목적군 해병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학교 완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완전 다. 공고? 상고? 없애야 돼. 그냥 고등학교 안 해. 고등학교 안 해. 그냥 같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응? 같은 학교 안에서 3반부터 5반까지는 여기 공고반이야. 그래, 급식 같이 먹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되는 거야. 클럽 활동도 같이 해. 농구도 같이 하고, 기악반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세상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동창들을 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동창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보니까 온갖 직업이 다 거기 포진되어 있잖아. 근데 과학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학원 과고반에 들어가. 걔네들이 이제 과학고를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년 내내 자빠져 놀면서 학원 과고반만 열심히 다녀. 그래, 과학고등학교를 가. 2학년 맞춰서 월반 해갖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가.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도록 철학 공부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볼 기회가 없어. 양아치는 볼 일도 없지. 그러니까 세상에 양아치를 보면 너무 놀라겠지. 양아치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 최씨, 여기 강의 들어와서 너무 놀랬지. 이렇게 남녀노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지? 이게 경험이거든. 이게 경험. 아. 대학생들이, 임정희 너도 놀랬지? 이렇게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아니시구나. 아, 미안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할머니인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이게 나란히 앉아서 듣는 게 이게 경험이, 이건. 이게 경험이거든. 이것이 바로 삶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외고를 폐지해서 뭐 자립형 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개구라고 없애버려야 돼. 정말로 그래요. 왜냐면 이건 내 경험이 그래. 제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일 친한 애가 강원대학 축산과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돼지고기 장사하는 양아치지. 양아치야. 키가 요만한데 우리를 만나면 우리 막 서로 이렇게 야 임때밀이 뭐 이렇게 강때밀이 이렇게 불러. 야 시발로만 임때밀이 막 이러면서 강때밀 왜 그래 새끼야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 막 술 먹으면서 너무 좋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그 은평구 녹봉동에 가면 명성학원이라고 있어요. 진짜 명성 스트리트가 형성돼 있어. 거기 가면 학원 버스 20대 천재화백 저군이 말에 의하면 시내버스보다 자주 와. 이번 주 만화 봤어? 정훈이? 봐봐, 이번 주 정훈이 만화 죽인다. 시내 시민 만화. 그리고 정훈이 만화에 내가 출연했던 적 있던 거 알아요? 모르죠? 이 구글 들어갔고 정훈이 비열한 거리 이렇게 딱 쳐봐서 비열한 거리 만화에 내가 나옵니다. 외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악당 외계인이 없어져가지고 수많은 독수리 오영제 얘네들이 이제 문 닫게 된 상황에서 그 슈퍼 하이타이즈라는 그 라텍스 옷 입고 오토바이 헬멧 쓴 애들이 지금 거의 굶어 죽고 있는데 슈퍼 하이타이즈를 인용한 강 박사가 나타나요. 나 딱 보면 아 나구나 이거 알 수 있어. 내 별명이 빨간 벽돌인데 거기에 내가 강박사다. 내가 지금 이 업체를 인수한 강박사다. 닉네임 빨간 벽돌 해갖고 빨간 벽돌이 딱 나타나, 거기. 내가 그 왜냐면 강연에 고준강이 공산당 선언 그 그림을 정훈이가 그렸, 정훈 씨가 그렸잖아요. 그때 내가 정훈 씨를 만나서 부탁을 한번 했어. 정훈 씨. 내가 정훈 씨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출연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정훈 씨가 바로 비열한 거리에 탁!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서 딱 그 만화에 보면은, 어? 박사는 점잖게 생겼다는 편견을 버려! 딱 이렇게 나와. 쩔어. 그러니까 정훈이 비열한 거리를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나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가장 명예로운 순간이었다고 생각해. 천재하백 정훈이에게 제가 등장했어요. 네? 근데, 우리 애가 6학년을 마치고, 거기 명성 과고반에 시험을 그냥 봤는데 합격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다닌 애들이 다 저기 우리 집하고 가까운 한성과학고등학교 이런 데를 가더라고. 한 달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너무 빡빡해 스케줄이. 중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살면 애가 다 미친놈들이 되겠더라고. 게다가 우리 애가 5학년 때부터 이게 클라리넷 연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했기 때문에 한참 물이 올랐잖아. 클라리넷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집에 있는데 그 학원 그 마케토가 그 사람들 상담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마케토가 전화 왔어요. 텔레카나 전화 왔어요. 아, 왜 그만두십니까? 뭐 강성윤 군 아버님이십니까? 예, 제가 애비입니다. 왜 그럼? 왜 그만두십니까? 뭐 이래서 저희 학원 최선을 다해요. 뭐 최선은 내가 딱 이제 클라리넷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존나의 목소리가 클라리넷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뭐 저희는 과거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당상을 따십시오. 전학가! 알겠어요. 그게 중요해. 지금 저 우리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고등학교를 지금 동리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거기? 그 이건호군 거기. 볼 터실터실한 놈 있잖아. 걔가 1학년이야. 걔 1학년하고 3학년하고 교복이 달라. 왜냐면 3학년 교복이 서대문구청 공익하고 옷이 똑같았어. 공익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 가요. 옷이 후지면. 그래서 이번 1학년 애들부터는 F4로 바꿨거든 교복도. 진짜 안 가. 강북 지역에 사립학교 있죠. 학생 유치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학교가 망하게 생겨가지고. 게다가 은평구에 뭐 자립형 사립고가 하나 생긴다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를 1지망, 2지망, 3지망을 다 거기를 써서 갔어요. 왜 갔냐? 거기에 기악부가 있습니다. 관악부. 그것 때문에 그걸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관악부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기악부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학교에 갔을 때 쉴 곳이 없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학생 지도부실에서 반성문 쓰면서 쉬지. 반성문 쉬다가 좀 힘들어. 아, 좀 너무 많이 쉰다 싶으면 선생님들이 와서 대걸레자로 때리지. 그만 쉬어 시키더라. 아, 선생님 알았습니다. 또 반성문. 내가 문장 실력이 좀 좋습니다. 반성문 많이 써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반성문 대필해가지고 50원짜리 명승이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옛날에. 명승 한가. 대필, 딱, 얘나 하나 써주라. 새끼들, 명승 갖고 와. 이게, 학교라는 데가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대학을 가든,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의 대학 나온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학을 가든, 그냥 사회로 진출하든, 그렇게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의사소통도 되고, 남의 힘듦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완전히 파묻혀 살잖아. 그래서 그 누구야? 우리 애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지네 반에 과고 간다고 뭐 하는 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뭐 있어요. 맨날 욕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만 욕해라. 아빠가 좀 패주랴. 가서 걔 싹 묻어주랴. 되기 싫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학원 가야 된다고 학교 조퇴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3학년에도 그래요. 학교가 중요하지 않아. 상상도 못하겠지?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겼냐? 과거 외고 특수 목적고 때문에 생긴 그런 일이. 그럼 걔네들은 걔네들의 세상을 살아. 근데 과거나 외고를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계급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라. 돈과 학벌로 견고한 성을 쌓는 거라. 견고한 성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분열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공통의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이에요. 같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닌 거라. 그게. 그것을 공평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인데 그것을 갖다가 아이고 고등학교 때 잘해봐요. 뭐 잘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 여기 좀 나이 좀 드신 분들 고등학교 때 수제로 날렸던 사람 중에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습니다. 인생살이 관뚜껑 닫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네? 관뚜껑 닫기 전에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 종인 그래 안 그래? 그 선배 그 여기 스케줄 좀 말아놔. 10,000원짜리 강의 그거. 칼 폴라니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 경제인가? 폴라니의 그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수요일에 지금 홍기빈 박사가 칼 폴라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을 하고 있는데 홍기빈 박사가 칼 폴라니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가 있으면 그 양반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그래서 또 나도 가오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읽는 거하고 이제 좀 저처럼 이제 철학 연구자가 읽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어쨌든 보면 목차를 좀 보세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우선 이번에 폴라니 책을 어떻게 읽을 건지를 말을 하겠습니다. 낡은 것이 된 우리의 시장적 사고방식이 제1장이 있고 그다음에 제2장이 거대한 변형 중에서인데 예전에는 이게 변형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거대한 전환 중에서죠. 그거. 그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1장 2장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1장 2장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3장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노트 거기 있는데 거기서 몇몇 구절을 뽑아서 읽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경제학 철학 수고 소개 이렇게 돼 있죠. 그 마르크스 책 경제학 철학 수고에 대한 소개를 폴라니가 합니다. 칼 폴라니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지금 현재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1944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칼 폴라니가 의존하고 있는 또는 상당 부분 그 신세를 지고 있는 고전 텍스트가 뭐냐면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입니다. 마르크스. 그래서 경제학 철학 수고에 대한 소개가 있고 경제학 철학 수고에 대한 수고에서의 몇몇 구절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주에. 경제학 철학 수고는 지금 번역이 돼 있습니다. 누가 번역했나? 이정서. 경제학 철학 수고 누가 번역했나? 내가 번역했어. 강연 선생님이 뭐 딴 사람이야? 나야. 그냥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경제학 철학 수고가 번역이 돼 있으니까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 제가 자꾸 앵벌이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한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세를 찍게 됐다고. 빠른 시간 안에 4세 찍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아 근데 그 출판사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세를 찍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지난주도 붙으면 계속 그 감동이 가시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987년에 그 책이 처음에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 책을 공식적으로 출판사에서 출간한 경우입니다. 이론과 실천 출판사에서 87년에 근데 그 책을 출간을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출판사 사장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론과 실천 출판사 김태경 사장이 그때 이른바 실천 김태형 사장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지금 이혼하셨지만 두 분이.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판사였어요. 그래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해야 되나 판사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그 87년이가 6년인가 그 무렵에 하여튼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이 출간되어 나와서 읽혔는데 급하게 내고 어쩌고 하느라고 오역도 많고 누락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 상태로 20년이 흘러갔어요. 20년이.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20년 세월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아무도 헤겔과 마르크스를 공부하지 않고 이 책을 번역할 사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론과 실천 출판사 그 김태형 사장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왜 소개를 받냐면 그 양반이 저한테 어린 청소년을 위한 철학 이야기책을 하나 써달라고 청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청소년을 가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씁니다. 청소년은 철학을 할 게 아니라 플라넷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놀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 우여곡절 끝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출판 역사에서의 딱 몇몇 중요한 사건으로 장식되는 경제학 철학 수고는 그렇게 놔둘 겁니까? 놔두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겠 맡길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이게 번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철학책들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제가 번역을 해둔 게 있는데 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이런 철학 이야기 써달라고 그랬더니 그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제 마르크스까지 헤겔 논문 헤겔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마르크스까지 쓰려고 공부를 하면서 마르크스 청년기 저작들을 이렇게 읽고 좀 이렇게 초역처럼 이렇게 인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거 실천에서 나온 번역본을 보니까 번역본이 안 좋아 그래서 누락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초역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출간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도 굉장히 그 당신 일생에 가장 소중한 번역본을 골라라. 그럼 저도 그 책을 딱 내 마음의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공무도와 이런 거 읽으면 안 되지. 짜증낼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어떤 책을 싫어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분명히 알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요새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이거요? 아, 예, 조심스럽군요. 조심스럽게 교재만 읽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요새. 예, 학기초하고 아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학기초는 뭐야, 철없이 또 알지도 못한 책, 이런 책, 저런 책 있다, 욕 막 처먹으니까 이제 교재만 이렇게. 그래서 경제학 철학 쓰고 요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성과와 동시에 부정적인 성과 이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칼 폴라니를 누가 뭐라 해도 마르크스가 일진이고 폴라니는 마르크스보다 후진입니다.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전두엽이 없어져가지고 맞박이 없어져가지고 다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성을 잊어버리면은 폴라니가 일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건 분명히 마르크스가 일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재열 씨 그러지 않아요? 네.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일진의 책을 번역했다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라. 물론 달인도 했지만 일진.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도 내가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다. 내가 대학원 와서 뭐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딱 세워. 이 업계, 이 분야에서 최고로 그 쳐주는 책이 뭐냐? 내가 한번 번역을 해봐야겠다. 번역해서 팍! 응?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야 돼. 저는 마르크스 경제학 철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헤겔 정신현상. 그게 두 가지를 제가 딱 할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관뚜껑에다 그거 넣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강의한 거, 고전 10권 읽기 이거 강의한 거. 이거 지금 한 5, 600페이지 차로 이렇게. 쇄신 박아가지고 내일 응? 너 그 갖고 다니면 애들 내가 뽀개고 응? 그거 쇠는 안 타니까 또 화장이 할 때 안 되니까 안 넣으면 안 되나? 아니 어쨌든 그렇게 딱 발심을 응? 나의 정신으로 네? 뭐 아파트 50평짜리 이런 거 말고 나의 정신으로 꼭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발심을 세워야 돼. 그렇게. 쓰지는 못하면 번역이라도, 내가 요거는, 막, 이빨 다 빠지게 하겠다. 내가 안 되면 막, 내가 손에 힘 떨어지면, 누구한테 이게 대리해서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그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야, 로스트 파라다이스. 밀턴, 존 밀턴, 신라곤. 눈이 멀었잖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신라곤, 밀턴의 딸이 쓴 거야.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몸을 바쳐서 쓰는 거지. 발심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르크스와 폴라니를 거쳐서 마르크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시간에 걸쳐서 칼 폴라니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근대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이후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근대 지성사에서 탁월한 저작들을 골라서 지금까지 읽어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의 그것을 다 정리 폴라니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기 있는 책들을 마저 읽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책이 뭐죠? 벤담의 파놉티콘. 그죠? 벤담의 파놉티콘. 재밌었어요? 네. 어떤 점에서 재밌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예. 러시아 농민에게 얻은 아이디어에 대한. 러시아 농민의 아이디어가 드디어 돈벌이에 이용됐다고 하는 거. 예, 네, 그런 아이디어. 오늘날에도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런 거. 근데, 자, 여러분들 그 칼 폴라니의 연대기를, 생물 연대를 한번 보십시오. 동수군, 폴라니 생물 연대가 몇 년인가? 1886년부터 1964년. 예, 1964년이면 우리 시대 사람입니다. 1964년이면. 그러니까, 폴라니의 생물 연대가 1886년에서 1964년이에요. 1964년이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 같지, 종인? 자네 몇 년생이야? 85년생. 어? 2005년생? 아니. 85년생? 네. 어. 그러니까, 폴라니가 죽은 지 21년 후에 태어났네? 그럼 나하고 폴라니하고 같은 세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같은 세대 사람이에요. 자네 역사학과 다니잖아. 그런 흐름으로 보면 한 200년 정도는 같은 시대지. 역사에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폴라니아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폴라니아와 같은 시대야. 1964년이면 폴라니아와 같은 시대입니다. 제가 1962년생이니까 폴라니가 살아있을 때 전 태어난 셈인데 어쨌든 우리는 같은 세대의 사람이요. 폴라니아고. 그럼 1886년이면 19세기 말이니까 폴라니는 온전히 19세기 말하고 20세기를 다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1886년에 태어나가지고 얘가 그때 폴라니가 아 나는 내가 태어난 이전 일은 잘 몰라요. 난 1886년부터밖에 몰라요. 이렇게 피구왕 통키 같은 얘기나 했겠어요? 그렇진 않았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호 네. 공부를 책을 읽는 이유가 뭐야 자네는? 뭐 왜 이렇게 반팔 입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 역겨워하잖아. 조신한 아가씨들이 짜증나게. 어 그래 벗고 있어 괜찮아 좀 추접스럽고 괜찮겠다. 책을 읽는 이유가 뭐야 병호? 딱히 할 일이 없어. 딱히 할 일. 넌 내 눈 좀 똑바로 봐봐라. 지금 다 할 일 만들어 줄까? 네. 철가방. 책을 읽는 이유가 뭔가? 멋진 대답을 알려줄게 병호. 네. 응? 거대한 지금 잘 외워. 거대한 시간을 살아보기 위해서 외워. 뭐라고? 거대한 시간을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지. 병호는 몇 년생인 공? 87년생. 87년생? 네. 아, 그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날 때 자네는 태어났다고? 네. 어. 철탄 가스 속에서 태어났구만. 1987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 응? 2500년을 사는 거야. 알겠어? 네. 멋지지? 네. 어? 그럼, 거대한 시간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내가 지금 한 말을 하는 거야. 응? 외워. 그래, 이거는, 뭐, 저작권 없어. 그냥 말해. 우리가 다음 달에 읽을 논어 있잖아? 논어도, 공자님의 논어를 읽는 이유가 거대한 시간을 살기 위해서요. 폴라니는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1886년에 태어났는데도 폴라니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연구했는데 플라톤 안 읽었겠어? 당연히 읽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2500년을 더 산 사람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886년에 살았지만 저 먼 옛날로부터 지혜를 말라버린 셈인 줄 알았던 고대로부터 그 셈이 마른 것이 아니더라. 지혜를 길러 올리는 거, 길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폴라니가 벤담에 우리가 벤담 파롬티콘을 벤담은 1748년에서 벤담은 1832년에 살았습니다. 벤담하고 폴라니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네? 벤담의 파노티콘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죠? 간단히 말하자면 벤담은 모더니스트야. 고전 클래시스트가 아니야. 고전에다가 자기 삶의 그 빨대를 말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한비아 씨가 했으니까 우리도 뭐 널리 써줘봐야 지식인이야. 한비아. 그러니까 지식인의 용어를 한번 써보자면 폴라니는 2500년 전의 아리스토텔레스다가 빨대를 꽂았는데 벤담은 거기다 빨대를 꽂지 않고 돈에다가 빨대를 꽂은 사람. 이해가 돼요? 깊이가 달라버리는 거지. 이게. 그러면 우리가 벤담하고 폴라니하고 누가 일진이냐? 당연히 폴라니가 일진이지. 당연히 폴라니가 일진이지.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이 에피크로스와 데모크리투스의 철학체계의 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당연히 고대 히랍철학을 공부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러니까 거대한 시간을 살아간 사람이야. 폴라니는. 거대한 시간을. 벤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돌리기 위한 데 몰두했다면 폴라니는 저 말라버린 듯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 읽어서 그 셈에 마르지 않는 풍부한 수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원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사람들에게 그 맑은 샘물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권유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죠. 이 홍기빈 박사가 쓴 책 중에 책 세상 우리 시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라는 책은 폴라니의 이 아이디어를 풀어서 쓴 겁니다. 홍기빈 박사가.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러면 이제 1번 폴라니는 1번 원하면 고대의 말라버린 듯한 고대에다가 고대의 풍부한 수원지를 발견해서 출발해. 그러니까 벌써 출발점이 이런 사람들은 이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벤담 사실 그거 오늘날 잔머리 좀 굴릴 줄 아는 사람은 그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책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해. 벤담이 그래 똘똘하다 이 정도지.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폴라니는 일단 고전적인 것에 뿌리를 두었다. 고전적인 것에 뿌리를 두었으면서도 동시에 당면한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당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거죠. 깊이 있게. 폴라니의 부인이 그 여기 한 말 있어요. 거대한 전환에 이게 보면 폴라니의 부인이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 폴라니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냐. 살이 마르도록 고민을 했다라고 말했다. 살이 마르도록.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당면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전주의자, 고전을 읽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고전의 현악 속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 한 사람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부딪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훌륭한 학자의 아주 전형적인 이런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라. 이런 사람을 알게 되면 이런 사람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가져오는 효과가 뭐냐. 우리도 이런 사람을 본받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위인전이야. 네? 이명박 위인전 있는 거 알아요? 아세요? 있습니다. 어디 출판사든가 있어요? 있지. 여임동군 어디 출판사지 그게? 어? 살림? 어 맞아. 아 쪽팔려. 내 책도 거기 하나 있는데. 이명박 위인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인전 안 돼. 항상 위인, 그러니까 학자로서 탁월한 학자의 그 기준을 이제 뭘로 세우느냐? 고전적인 것을 천착했는가? 당면한 문제를 미스 폴라니의 표현을 빌자면 살이 마르도록 당면한 문제에 고민을 했는가? 그러면 폴라니가 살이 마르도록 당면한 문제가 뭐냐? 바로 1886년 이때부터 폴라니는 온전하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게다가 헝가리 출신이죠. 여러분들 헝가리 출신 그러면 이건 신난하다고 보셔야 돼요. 유럽은 국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난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하나 붙박아서 살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이 되도록, 1950년대가 되도록 붙박아서 살 수가 있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자리를 못 잡았어, 이 사람. 평생을 그러니까 떠돌아다닌 거라. 그러면서 저렇게 당면한 문제도 고민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쫙 굴러오다가 이제 폴란드의 당면한 문제가 뭐냐? 자본주의 시스템이 쫙 굴러오다가 거대하게 요동을 치는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거대하게. 그 문제점이 이제 은폐되어 있던 문제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870년대까지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은 영국하고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자유무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873년에 경기침체가 일어나니까 상황이 급변을 해요. 자유무역으로는 안 되겠구나. 네? 이게 1873년 경기침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폴란이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는 폴란이가 당면한 문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금 폴란이 이 책 제목이 거대한 전환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거대한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조로서 1번 첫 번째가 이제 1873년 경기 침체가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870년 경기 침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유무역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나라 또 프랑스, 미국, 러시아, 영국을 제외한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보세요. 독일, 이태리, 프랑스, 미국, 러시아, 영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기다 캐나다 붙이면 일곱 나라죠. 그때부터 G7이에요. G20 이런 거 지질한 거야. 내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너 G20 넣어줄 테니까 와라. 아, 우리는 그냥 G1 할란다.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수출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독일, 이태리,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 영국, 캐나다는 이제 이때는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독일, 이태리, 프랑스, 미국, 러시아, 영국 요 여섯 나라가 그때 1800년대 말에도 여전히 전 세계 시스템을 조율하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 세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심란한 거라. 어쨌든 자유무역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독일, 이태리,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관세 장벽을 구축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따라서 보호무역으로 들어섭니다. 지금 폴란이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경제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폴란이는 일단 경제 인류학자니까 들어가고, 근데 그 여섯 나라 중에 유일하게 영국은 여전히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영국만 자본주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영국은 여전히 자유무역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뭐라 그러냐? 에이전트 스테이트다. 전 세계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나라. 이걸 에이전트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다면은 미국이 에이전트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에이전트 스테이트가 되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미국은 달러가 많잖아요. 야, 달러 모자란데 좀 찍어라 그러면 돼. 미국은. 근데 일단 자본력이 풍부해야 돼. 에이전트 스테이트의 조건은. 근데 자본력만 가지고는 안 돼. 뭐가 있었냐?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군사력이. 군사력? 제가 지금 군사력이라고 그랬어요. 군사력은 폭력이죠. 금방 나오잖아요. 근대 국가를 이끌어간 두 가지 힘, 폭력과 자본. 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현재로서도 기축통화죠. 아직까지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제가 한 3만 달러를 들고 말이죠. 저기 오스트레일리아에 갔어요. 호주에 여행을 하러 갔어. 아, 뭐 오스트레일리아 괜찮다. 아, 뉴질랜드가 더 좋다. 뉴질랜드 탁 갔어. 갔더니 달러를 딱 내니까 뉴질랜드 그 상점 주인이 우리는 달러를 안 받습니다. 너 달러? 아, 이렇게 말을 해. 그럼 내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이제 정부에 왜 달러 안 받느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달러를 가지고 와서 뉴질랜드 쓰려는데 너 달러 딱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이 뉴질랜드 때리러 가겠지. 그죠? 니네 왜 달러 안 받아 이 새끼들아. 근데 뉴질랜드는 맞을 것 같으니까 미리 알아서 기르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달러라고 하는 돈을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잖아요. 달러만 있으면 어디가나 쓸 수 있어. 심지어 제가 예전에 회사일 때문에 그 가 있던 중앙아메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인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심란해하니까 뭐 마약 밀매하러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안 돼. 뭐 콜롬비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나라는요. 그 나라 화폐가 있어요. 근데 달러도 같이 써요. 그 달러도 고정환율이에요. 2:1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IT 관련 회사들이 모여있는 것을 이른바 프리존이라고 자유무역지대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 안에서는 달러만 써요. 달러만. 근데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나라 돈 갖고 와서 아우 달러보다 더 디자인 좋아요. 그러면서 해봐. 됐네. 응? 이래서 됐네. 왜? 그러면 내가 써 자식아 좋아 임마 세종대왕이야. 응? 이렇게 말하면 이 새끼가 날 때리지 않겠어요? 네 맞았어. 그럼 내가 한국으로 전화하지. 응? 이 나라에서 원화를 못 쓰게 한다고 그래. 그냥 맞아 임마 이러지. 왜 원화를 쓰고 지랄이 이 새끼야. 달랐어. 미국인이 만약에 가서 달러 쓰는데 너 달러 그러면 미국 가만 안 있습니다. 즉 달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얘기의 핵심이 이거야.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 이것이 뒷받침해주는 힘은 폭력이에요. 우리가 국가의 법률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감옥관이 그러지. 벌금 내잖아. 벌금은 내잖아요. 폭력이 아니잖아요. 벌금을 내라고 협박을 하잖아. 삥을 뜯잖아. 그죠? 삥을 뜯잖아요. 길에서, 여기, 길에다 차 함부로 이렇게 주차해놓으면 어떻게, 뭐, 노란선, 중앙선 돌아가면 삐뽀 와갖고, 뜯잖아. 4만원. 그러면, 바보 같은 놈들은, 그게 폭력입니까? 벌금이지? 경찰에 가서 때립니까? 아니잖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라에서 갖고 가는 거잖아. 이게 폭력이지. 야, 돈 내놔. 어? 중앙선 그 선 왔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 아니, 중앙선이, 이게, 법이라는 게 사람 나고 법 났지. 이렇게 말하면, 법 나고 사람 났어, 이놈아. 그래서 계속 가. 이게 폭력이에요. 내가 말했죠, 지난 시간까지. 근대 국가를 갖다가 유지하는 아주 적나라한 최종 근거가 뭐냐? 폭력입니다. 국제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종 근거가 뭐냐? 폭력입니다. 자본과 폭력입니다. 이게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명징한 특징이에요. 근대 사회는 그러니까 피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어요. 피 묻은 돈을 들고 태어난 거야. 근대 자본이라는 게. 영국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때 돈이 이렇게 짭짤하게 많았느냐? 돈이 어떻게 해서 짭짤하게 많았냐? 이 침체가 73년부터 이 침체가 1800 대체로 이제 경제사를 보면은 1896년도까지 갑니다. 한 20년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영국이 돈이 있었겠죠. 20년을 버틴 거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돈이 중국과의 아편 무역에서 주로 벌었습니다. 아, 그래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아편쟁이가 되면서 중국인들이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를 유지시켜 준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따는 놈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 의한 대영제국이죠, 이때는. 대영제국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잃었습니다. 아편을 통해. 아,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아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아편에 중독된 자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아,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럴 때 한번 보면 우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진 말아야겠구나,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만약에 아편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에다 아편을 팔 수 있는 그게 없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른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지구적 자본주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의 의미가 바로 이거야. 1970년대 미국의 기계공업이랑 공업 생산성이 무지하게 낮아졌어요. 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장을 제3세계로 빼. 공장을. 여기서 제3세계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말합니다. 우리 제3세계예요. 항상 잊어서는 안 돼.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우리하고 형제입니다. 제3세계예요.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로 뺍니다. 그래서 구로공단의 공순이 공두리디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중국의 아편쟁이들이 1800년대 말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돌렸듯이 동남아시아의 공돌이 공순이들이 1970년대 세계 자본주의를 돌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박정희 업적이라고 저기 누가 그러는 거야. 그게 박정희는 어떤 업적이냐? 박정희 업적이죠, 물론.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서 오다가 내려옵니다. 야, 자본주의 시스템을 돌려야 되니까 니네가 공장을 좀 돌려야겠다. 알았습니다, 형님. 케네디 만나고 왔잖아. 쿠데타 끝나고 선글라스 딱 끼고 박정희가 선글라스 끼고 딱 이렇게. 야, 좀 돌려야겠어. 공장 좀. 응? 일단 농촌을 비워. 농촌 인구가 많으니까 공장을 좀 돌려야겠어. 어디 놀고 있는 놈들이 어디 있나? 농촌을 비워라. 구로공단에 기숙사 지어라. 거기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농촌에 살던 사람이 그냥 옵니까? 때려야 오지. 그게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스템을 돌린 힘이 바로 그겁니다. 박정희가 지가 무슨 아 민족 중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길이 이름을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저 국가 최고 재건회의가 뭐 그거 하자마자 케네디 만나고 우리가 케네디 존경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만나고 케네디가 일본을 통해서 미일한 이렇게 삼각 수직적 분업이 이루어진 것이 그 시스템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빨리 한일협정 맺어가지고 차관 빨리 보내라 미국에서 해가지고 한 게 바로 우리의 70년대 경제 성장입니다. 그 눈부신 박근혜 아빠의 업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돌아갔다 우리나라는 안 옵니다. 공장이 안 옵니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네? 제3세계 국가예요. 박정희 둘째 딸은 통일교 신자가 됐다고 이번에 거기서 이렇게 결혼식 장면 나왔어요 신문에 이러고 있는 게 나왔어요. 좀 맛이 갔던데 언니는 여전히 뽀샤시한데 얘가 볼살이 너무 많아. 아 역시 볼살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영국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전 세계의 경제 그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전 세계 산업 생산의 80%를 독일,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가 미국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산업 생산의 80%를 일본이 아 놀랍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10%였습니다. 1900년대 일본이 그 다음에 중국이 7%, 인도가 2% 이쯤 됐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났는데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났는데 자 20년 동안을 영국의 에이전트 스테이트로 버텼습니다. 즉 에이전트 스테이트가 뭐 하는 데인지 알겠죠? 세제 약성 알겠어? 에이전트 스테이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아 조폭 대장을 생각하면 돼요. 조폭 조직을 운영해 본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폭 조직을 운영해 본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자금이 풍부해야 되고 이 덩어리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살덩어리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일단 인턴 사원들을 모집을 하면 일단 햄 부대찌개를 많이 매갖고 살을 찌웁니다. 네? 아파트에 가다 놓고 살 때 칼 넣어도 이렇게 안 담가지는 애들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조폭 조직을 운영하는 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에이전시라고 그러잖아요. 회사 이름을 에이전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에이전시라고 그러지. 그래서 자 영국에서 20년 동안 돈을 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어때? 휘청휘청하죠. 보호무역을 계속 하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도 아 이게 아니구나 영국을 보니까 이 아편 장사 되거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해외에 빨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오늘은 빨대예요. 오늘의 키워드가 해외 빨대. 세 글자로 식민지 쟁탈 전쟁에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식민지 쟁탈 전쟁에 나섭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전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세르비아의 청년이 뭐 오스트리아 황태 자를 갔다가 암살을 하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되니까 열 받아가지고요. 계속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우리가 그런 걸 그냥 건수라고 그러죠. 건수가 그래서 밑바닥에 움직이는 힘은 바로 이거였거든.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면 폴라니가 살고 있던 시절에 이런 일이 이제 청년 시절에 일어났던 거죠. 1886년생이니까. 그리고 바로 이때 1850년부터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합니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해. 산업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는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가 뭐냐면 도시 거주 인구 비율입니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을 잘 유념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도시 거주 인구 비율. 아까 제가 1970년대에 박정희의 경제개발 이걸 할 때 농촌을 비워 이렇게 얘기했죠. 농촌을 비우면 그분들이 어디 갔어요? 뭐 이렇게 홍길동처럼 무슨 율도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구로공단에 오잖아요. 도시로. 산업이 순식간에 발전하면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늘어납니다. 영국은 이미 1850년대에 영국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한다. 요 연도를 따져보면은 그 나라의 산업화가 어느 시점에 절정에 이르렀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영국은 1850년대. 독일이 1900년대. 미국이 1920년대. 놀랍게도 일본이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30년대에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50%가 넘었어요. 1억 5천만 명. 일본 인구를 1억이라고 잡는데 5천만이 일본에서 한국 인구, 지금 현재 한국 인구가 7천만인가요? 5천만인가요? 5천? 4천? 4,900원? 아, 4,900만 원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1930년대 일본에서는 거의 도시에 살았어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산업화가 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10%의 산업, 저기 전 세계 산업 생산의 10%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1900년대. 그러니까 영국이 1850년대, 독일이 1900년대, 미국이 1920년대, 일본이 1930년대 이렇게 됩니다. 요 상황. 지금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게 바로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식민지 쟁탈전에. 폴라니가 당면한 상황이 바로 이 두 가지. 요걸 딱 알아놔야 돼. 폴라니 하면 이제 폴라니가 당면한 상황 이 두 가지. 한승 씨 알겠어요? 네. 뭘 알아요? 폴라니가 당면한 두 가지. 첫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다른 뭐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 위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에 대응하는 식민지 쟁탈. 예, 식민지 쟁탈전.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이게 폴란이가 당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식민지 쟁탈 이런 거 벌어지면 싸움이죠, 싸움. 어느 시대나 당면한 상황 중에 제일 심각한 상황이 뭐냐?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이제 식민지 쟁탈전으로 인해서 폴란이는 전쟁에 상황을 보고 이게 직면한 상황인 거라. 이해가 됐어요? 요 상황까지. 조금 쉬었다 갑시다.